잘 맑은 날 창문 너머로 당신을 바라봅니다. 귀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죠. 봄눈이 트고 따뜻해진 날 빛가에 와 닿는 음성 내 꿈을 키워서 날게 되면 그것이 자유라고 그것이 자유라고